있으십니까?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. 희망을 부신 일이 있으십니까? 있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홍이야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견디고 버티고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다.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홍이야 하고 Yeah.